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마로코 왕국 국경절의 즈음에서 이 나라 국왕 모하메드 6세에게 7월 3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왕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